푸른 밤 종현입니다. 어떤 곳이든 신입이 처음 들어오면 대부분의 선배들이나 상사들은 어떻게 잘 가르칠까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확실한 교육법은요,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라고 합니다. 꼼꼼하게 가르쳐주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확실하게 배운다는 거죠. 실수를 할 때 누군가가 지적을 해주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것도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야 이건 이렇게 한번 해봐 하는 건 영양가가 없는 잔소리가 될 수도 있죠. 일단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나는 잘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생각하고 나서 남한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2월 1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너무 예쁘다. 2월 11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휘성의 너라는 명작이었습니다. 최지우님, 정지은님 두 분이 신청해 주셨어요. 최지우라는 이름을 읽자마자 당황했어요. 최지우 씨가 아니겠죠? 네, 김미래님, 너라는 명작 이 노래 완전 좋아요. 이 가사에 여자가 나라고 생각하며 들으면 행복해져요. 나는 명작이야. 마스터피스 명작. 제가 이 노래를 가사를 딱 보고 와 정말 휘성씨 가사 기가 막히게 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번 앨범에 꼭 함께 가사를 쓰고 싶다 이렇게 많이 졸랐었죠.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자, 오프닝. 신입이 들어오면 선배들이 어떻게도 가르쳐줘야 한다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 해봤어요. 4737님, 아 신입 시절이 떠오르네요. 아 그때 진짜 어리버리 했었는데 말이죠. 지금 선배가 돼서 그때의 내 모습을 떠올리니 부끄러워요. 하지만 처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었겠죠? 하셨습니다. 그쵸, 시작이 있어야 또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거고, 시작할 땐 모두가 어설프고 실수 많고 그렇죠.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못된, 정말 배울 거 없는 사람에게도 배울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 자, 우리가 후배에게 보여질 때 그렇게 보이면 안 되겠죠. 그런 거 말고 내가 정말 일 잘해서 막 뭐 어느 부분에 있어서 뛰어나서 후배가 와 정말 저 선배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일으켜야지 진정한 뭔가 가르침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말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죠. 이런 도움도 필요한데 그런 것보다 뭔가 보여지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그래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사려 깊은 오빠 씨 함께하죠. 오늘은 약간 전문성을 더해봤어요. 기생충 박사님이십니다. 서민 교수님 오시는데요. 말씀을 상당히 잘하셔서 칼럼도 쓰고 계시고 예능에도 출연하신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오늘 처음 뵙는데 사려 깊게 상담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인지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사려 깊은 오빠 씨 앞으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정밀화학, 비상교육, 인터파크 투어, 넷마블 게임즈, 킹목달, 터키항공, 르노 삼성자동차, 한국 미즈노와 함께합니다. MBC FM4U 푸른밤 종현입니다는 뮤직 앱 비트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뉴질랜드 남섬에서의 새로운 하루. 오늘은 숙소가 위치한 퀸스타운에서 하루 쉬면서 저녁에 공연을 하나 볼 계획입니다. 마침 최근에 가장 핫한 뉴질랜드 출신 뮤지션이 이곳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칠 순 없죠. 아티스트의 이름은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로드인데요. 뉴질랜드의 여성 싱어송라이터로 어린 시절부터 라이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로드의 나이가 불과 15살. 공연을 본 음반사의 관계자가 바로 계약을 제시했다고 하니까요. 음악적인 재능이 얼마나 뛰어났을지 짐작이 가네요.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도착한 공연장. 퀸스타운의 라이브 클럽, 퀸스 라이브인데요. 1,000석 정도 되는 공연장은 이미 만석. 뉴질랜드의 희망이라고까지 불리는 이 여가수가 과연 어떤 공연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시간은 어느새 저녁 7시. 드디어 공연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로드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푹 빠져봐야겠네요.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로드의 팀이었습니다. 와, 목소리 좋죠? 96년생일 거예요. 이 가수가 뉴질랜드의 미래라고 불릴 만한 그런 아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노래가 많이 있고 그래미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은 그런 아티스트죠. 임학영님, 오랜만에 푸른밤 청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두 곡이 연달아 나와 기분이 좋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푸른밤의 선곡이야 뭐. 정말 좋으니까요. 정말 제가 이렇게 뭔가 자신있게 푸른밤 DJ로서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방송 인터뷰 이런 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딱 두 개가 있는데요. 게스트 좋아요랑 선곡 좋아요. 이 두 개는 정말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로드의 음악까지 만나봤고요.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볼게요. 3563님, 쫑디 기억해요. 작년 봄에 잡지사에서 인턴 기자로 일하는데 촬영 중 소품을 깨트려서 속상하다던 그 인턴 기자. 드디어 작은 칼럼을 쓰게 됐어요. 내일 취재 가는데 떨리네요. 지금 질문 목록 정리하고 있는데 유진아 잘해.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유진아 잘해라. 아, 너무 기쁘네요. 이렇게 사실 인턴 시작할 때부터 푸른밤 들으시면서 아 이런저런 일 있어서 속상했어요 이런 사연과 지금 또 너무 또 떨림과 설레임이 느껴지는 문자를 보내주셔서 기쁘고요. 앞으로도 자주자주 푸른밤 찾아주십시오. 잘하실 거예요. 내일 작은 칼럼 마음에 들게 꽉꽉 채워 쓰시길 바랍니다. 서보라님, 쫑디, 오늘 저희 집 막내 고등학교 졸업식 다녀왔는데요. 학교 정문에서 꽃 파는 분께서 저에게 어머니 꽃 좀 보고 가세요 하시는 거 있죠. 고3 아들이 있을 것처럼 보였나 봐요. 아, 저 쫑디보다 조금 어리거든요. 보라야, 보라도 힘내. 오늘 다들 아니야, 그냥 그 꽃 파시는 분이 습관적으로 내뱉으신 말이실 겁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김찬주님, 쫑디, 저 오늘 종업식 했어요. 종업? 졸업식? 저희 선생님들한테는 저희 반이 첫 제자였는데 반 아이들과 돈을 모아서 선물과 함께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드렸더니 우시더라고요. 아, 졸업식 하시면서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셨군요. 종업식? 선생님께 먼저 다가가서 말 걸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선생님과 막 각별하진 않았지만 괜히 슬펐어요. 전근도 안 가시는데 그제서야 끝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 그리고 쫑디 중3 저의 반배정 응원 부탁해요. 아, 그 중학교 3학년 이제 올라가면서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을 올라가는 종업식이셨군요. 오타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3학년 되셨군요. 그 선생님들이 마음이 막 여러 감정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첫 담임이셨으니까 더 그러셨을 것 같은데 3학년 돼서도 자주 찾아가시고요. 스승의 날때또뭐 찾아가서 꽃도 드리고 안아드리고 애틋하게 더 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멀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교류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제지간엔 저는. 5294님, 오늘 필리핀으로 가족여행 갔다가 집에 오는데 영종대교 105중 추돌사고 나서 차도 폐차를 해야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놀랐는데 가족들은 다 안전해서 정말 다행이고 지금 푸른밤 듣고 있는 게꿈 같아요 하셨습니다. 오늘 영종대교에서 상당히 큰 사고가 났었죠. 안개가 너무 짙게 껴서 시야 거리가 10m 안팎이었다고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100대 넘게 계속 사고가 났다고 하던데 너무 안 좋은 소식을 들어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 혹시나 또 사고 나셨던 분들 또좀그 소식 접해졌던 분들 모두 놀라시고 많이 지금 긴장하시고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 더큰 피해가 나지 않길 바라고요. 빨리 정리가 돼서 교통도 처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외에도 또안 좋은 사고가 있어서 건물 붕괴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아, 오늘따라 좀안 좋은 소식이 또 깜짝 놀랄 만한 비보가 많네 하면서 놀랐었는데 불행 중 다행히 그 건물 붕괴 사고에서는 크게 다치신 분 그리고 사고의 크기에 비해 사망자도 없고 해서 참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조대원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뭐 오늘 또이 소식 접하고 놀라신 모든 분들 함께 상황 잘 종료됐길 빌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9132님, 쫑디 오빠, 오늘 친구들이 대학교 OT 다녀올 때 저는 재수학원 OT 다녀왔어요. 서럽기도 하고 제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하네요. 그래도 지난날에 대한 후회는 접어두고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요. 좋은 음악으로 힘 얻고 갑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힘 받으시고요. 재수학원 등록하시면서 많은 생각도 있으실 거고 지금 또 OT 오시면서 마음가짐 다 잡으셨을 거잖아요. 힘들 때마다 푸른밤 찾아오셔서 위로 받으시고 화이팅 하셔서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4130님, 쫑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 때문에 멀리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의 생일입니다. 케이크를 사고 미역국을 끓이긴 했지만 먹어줄 사람이 옆에 없네요. 대신 메시지로 미역국과 케이크 사진을 보내며 생일 축하를 대신했습니다. 멀리서 고생하고 있을 인생의 동반자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남편분 생일 저도 축하드리겠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생일 케이크를 사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복합적이었을까요? 막 기쁘기도 하면서 옆에 없다는 게 되게 좀 씁쓸하기도 하고 미역국을 끓이면서도 아 내가 이렇게 또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사진으로라도 남편이 상당히 기뻐하겠지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씁쓸하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요 이렇게 메시지로 전해주시고 지금 보내셨던 거 꼭 남편분에게 나중에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레니 크래비츠의 I'll Be Waiting 그리고 아이유의 졸업하는 날 이 곡은 민실님, 권지민님 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졸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졸업시키신 선생님 분들을 위해서 틀어드리겠습니다. 레니 크래비츠의 I'll Be Waiting 그리고 아이유의 졸업하는 날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극 옥탑방 고양이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대학로에 위치한 틴틴홀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2월 20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공연 보실 겁니다. 김청한 밴드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대학로 DCF 대명문화공장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2월 13일 금요일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사려 깊은 오빠 씨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편한 친구와의 수다 한 판. 야, 정신없어. 2인분 같은 1인분. 아이고, 어서 오세요. 퇴근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예요. 좋다. 좋다. 좋다. MBC FM for you. 좋다.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거겠죠. 아무리 혼자 고민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혼자 생각을 해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뭔가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푸른밤 가족들의 고민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 주실 분입니다. 유쾌한 기생충학 박사 서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사려 깊은 오빠씨 네, 교수님 하면은 왠지 좀 어렵고 딱딱할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분은 오빠 이렇게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과 서민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귀여우세요. 아, 진짜요? 네. 네. 아니, 소개를 미처 안 했는데 기생충을 아주 사랑하는 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1329님이 서민 교수님이라니 저희 학교에 오셔서 강의하셨을 때도 재미있었는데 오늘 기대할게요 하셨습니다. 오 강의도 많이 다니시고 아무래도 기생충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강의를 좀 다니고 있죠. 그렇군요.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에게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기생충을 기생충을 전공했고요. 네. 그리고 기생충을 딱 보는 순간부터 저기 사랑하게 돼서 한 24년째 기생충을 연구하고 있는 서민입니다. 현재 단국대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기생충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생충의 정신을. 네.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면서 그냥 뭐 사는 가늘고 길게 사는 그런 방법. 자, 라디오 프로그램에 좀 출연을 하셨던 적이 있죠? 있으시죠? 그럼요. 제가 96년에 이제 별밤 이제 게스트로 출발을 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한 18년의 공백이 있다가 18년의 공백. 오, 상당한 공백. 네, 그렇죠? 그리고 복귀하신 것이 컴백하신 것이 컴백한 거는 이제 단발성으로 나가다가 작년에 8개월 동안 K본부에서 네. 라디오 고정 게스트를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외모가 외모인지라 이 라디오가 적성에 맞더라고요. 왜요? 서민 교수님 오빠라는 말도 어울릴 정도로 귀여우신데. 그런 말은 처음 들었는데. 오늘 또 라디오에서 지금 사실 들어주시는 푸른밤 청취자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상당히 귀여운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서민이라고 써져 있는 서민 이렇게 마치 뭐랄까 새마을운동회 때 썼던 그런 디자인의 그 모자는 뭐죠? 교수님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이제 서민이라는 이렇게 로고가 박힌 그런 모자가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본인의 인지도가 올라가서 나온 건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모자가 나와서 혹시 뭐 종현이라는 모자는 본 적이 없죠? 저 못 봤어요. 네, 제가 아직은 앞서고 있군요. 네, 역시 서민 교수님 역시 배워야 돼. 교수님이 돼야 돼 사람이. 조수진님, 서민 교수님 TV에서 많이 봤어요. 오늘 화이팅이요. 목소리만 들으니 왜 이렇게 귀여우신 거죠? 하셨습니다. 목소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매력이 철철 넘치세요. 외모가 안 되는 사람은 이 귀여움에 호소할 수밖에 없고요. 아잉. 아잉? 아니 교수님. 교수님 지금. 아니 교수님 오늘 초면인데. 네. 정말 매력적인 분이 푸른밤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청취자분들의 고민을 같이 들어주셔야 하거든요. 네. 코너 자체가 네. 사려 깊은 오빠씨예요. 아 예. 평소 사려 깊으신지. 사려는 좀 깊죠. 남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네. 사려는 본인은 깊습니다. 평소 주위 제자분들이나 친구들의 네. 뭐랄까요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하시나요? 전공이 전공인지라 저는 주로 기생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상담을 많이 받아요. 그렇군요. 전국에서 막 몰려오고 그래요. 네네.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이런 모자도 나오고. 막 거제도에서 막 와서 그렇군요. 막 찾아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좀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자신 있으신가요? 그럼요. 그분들한테 1시간, 2시간씩 상담을 해드리죠.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네. 8792님. 교수님 목소리 귀여우세요. 저 99년생인데 오빠라고 불러도 되나요? 하셨습니다. 99년생이면 99년생은 좀 안 되죠. 오빠 안 되나요? 그럼 아저씨. 네. 서민 아저씨. 저는 78년생부터 아저씨라고 불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푸른밤 가족분들 다양한 고민 실시간으로 받고 있으니까 어디로 보내주면 되는지 교수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네, 너무 귀여우세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우리 가족분들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노래는요, 소울스타의 Only One For Me. 이 곡은 이행복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소울스타의 Only One For Me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서민 교수님하고 저랑 급격히 친해졌어요. 기생충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죠? 살짝 얘기해 주시죠, 서민 교수님. 기생충이 왜 중요한가? 네. 기생충이 멸종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어떤 비극이 닥쳤는지 그런 얘기를 나눴죠. 정말 심도 깊은. 예. 정말 많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걱정을 해보고 우리 한국에 대한 미래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생충을 시작으로 역시. 저랑 통하는 게 있으세요. 이런 얘기하면 남들이 잘 안 들어주려고 그러는데 네. 너무 주의 깊게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우리 가족분들 사연도 만나볼까요? 서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제이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오늘 아니 그냥 말로 할게요. 네. 야, 뭐 연기 시도하셨어. 아, 연기 시도. 아, 괜찮아. 연기 시도 아, 하셔도 돼요. 저는 오늘의 대학교 2학년이 되는 여학생입니다. 어릴 적부터 제 별명은 새우는 단춧구멍 건빵이었어요. 어, 앞에 두 개는 저랑 똑같네요. 새우는 단춧구멍. 아, 이런. 짐작이 가시죠? 네, 저는 눈이 엄청 작습니다. 그래서 세수하면서 거울 보는 것도 너무 싫고요. 친구들이 가볍게 장난치며 하는 말에도 속으로 크게 상처를 받곤 합니다. 요즘 쌍꺼풀 수술이 얼마나 대중화됐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수술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저도 알아봤어요. 근데 제가 가는 병원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양, 솔직히 수술을 해도 판타스틱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장담은 못하겠어요. 앞트임 뒤트임을 해도 한계가 있고 아 눈두덩이 지방도 제거하기가 좀 어려운 타입이어서 이걸 아, 어떻게 이건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참 양심적인 의사 선생님들을 만났죠. 하지만 그렇게 상담받고 난 뒤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 이 눈과 함께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나마 여중 여고를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대학에 와서 이성들과 함께 하다 보니 작은 눈이 자신감을, 자존감을 점점 바닥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친구들과 같이 미팅을 나갈 때면 제 눈 크기의 4배 정도 되는 눈 큰 친구들 옆에서 저는 그냥 폭탄이 된 것만 같고요. 수업 중에 앞에 나가서 발표라도 하게 되는 날이면 발표 내용보다 아이라인 그리는 거에 더 신경을 쓰게 돼요.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데 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제 눈을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덕분에 성격도 점점 소심해져가고 있고요. 저 어쩌면 좋을까요? 이러다 우울한 대학 생활을 보내게 될까 봐 평생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어, 네. 작은 눈 때문에 성격까지 소심해지고 있다는 제이님의 사연. 지금 서민 교수님께서 연기를 해주셨는데 제 생각엔 좀 대세에 맞춰서 다중인격을 표현하신 건 아닐까 싶어요. 연기톤이 몇 개신 거예요? 아니, 부끄럽습니다. 아, 연기에 대한 네.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6965님. 아, 교수님. 초면에 사랑해요. 아니, 저 결혼했습니다. 아, 이런 안타깝네요. 김소연님, 아, 사연 읽는 것만으로도 빵 터지네요 하셨습니다. 아, 정말 서민 교수님 끼가 많으시군요. 아니 그냥 눈이 그러니까 제가 외모가 안 되니까 네네네. 여러 가지 좀 기르다가 보니까 이제 여자의 목소리도 연습하게 되고. 아, 연습을 하셨다고요? 어릴 적부터 좀 연습을 했어요. 아, 진짜요? 예. 누가 전화 오면은 이제 어, 서민 교수님 안 계시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 이제 아, 누가 자리 없다고. 예. 누가 그럼 그 여자 누구야? 뭐 이렇게 이제 나한테 물어보고 그 저한테 물어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장난도 치시고. 네. 어, 지금 배현정 님이 아, 미치겠어요, 교수님. 아니, 미니 오빠. 왜 이렇게 귀여우세요? 귀여워서 사연에 집중이 안 돼요 하셨습니다. 아, 이 사연을 좀 들으셔야 되는데 아, 집중을 어, 안타까운 사연이잖아요. 어, 사연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네. 그 어, 눈 크기 때문에 성격까지 지금 소심해지고 있다는 제이님의 사연이었죠.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콤플렉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큰 폭으로 네. 넓히자면. 원래 뭐 죄 같은 걸 지면은 뭐 비난을 받는 게 뭐 옳은 건데 네. 이거는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비난을 받는 거니까 아, 이것은 정말 안타깝죠. 어, 외모라는 건 네. 타고나는 부분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왜 오늘 불렀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경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아니, 뭐 딱 보면 모르셨어요? 아니, 어떠한 고생이 있었는지는. 어, 저 고등학교 때 저기 한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너처럼 못생긴 애 처음 봤어. 아, 오, 상처가 이렇게. 됐겠는데요? 그 당시에 상처를 많이 받았죠. 네네. 길 가다가도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런 얘기 듣고 네네. 그리고 뭐 우리 반에서 못생긴 애도 투표를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꼴등이 저는 저 안 썼는데 예. 아니 그런 식으로 좀 노골적인 뭐랄까 괴롭힘인데 그건 그렇죠. 정신적으로 예. 학교 다니기 싫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가 제 인생의 고비였고요. 네. 특히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 한 분은 제 눈을 키워주겠다고 눈을 찢었어요. 음악 시간마다. 아, 이렇게 아. 옆으로 위로 다 찢었어요. 장난이신 아니, 건지. 본인은 장난이죠. 그런데 네. 저는 굉장히 괴로웠죠. 큰 상처가 됐겠는데. 그때 인터넷만 있었으면 바로 올렸는데 지금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안타깝네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 건 정말 그런 안 좋은 뭐랄까 분위기, 네. 교내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사실 당사자는 너무 힘들고 괴롭잖아요. 그럼요. 그런 시간을 또 제이님은 뭐 지금 괴롭힘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내주시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본인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네. 서민 교수님을 딱 보면 사실 이런 이야기를 딱 해주셨을 때 상당히 고비였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는 거 보면 너무 자신감 넘치시고 재미있고 하신데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포기했어요 외모 쪽을.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네. 다쳐서 외모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도 저는 그냥 감정의 동요가 없는 단계에 이르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남자니까 좀 그런 거고 네네. 여자였으면은 조금 더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남자분들은 자기가 되게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네. 막 여자를 외모로 평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이님 같은 경우는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럴 수 더 있죠. 못생긴 남자가 막 자기한테 못생겼다 놀리는 그런 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마음이 아프죠. 네. 그러니까 사실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주위에서 보게 되면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항상 눈이 항상 크다고 아름답고 예쁜 건 또 아니에요. 눈이 크기 크다고 해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알려줬으면 하는 아니면 눈이 크면 있어요. 되게 아름답죠. 저 그래서 저희 어머니 눈이 굉장히 작으시거든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더 작으세요? 그래서 왜 두 분이 결혼하셨냐고 이제 생각 안 했냐고 원망 많이 했어요. 저 그렇군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작으면 뭐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얼굴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제이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이님에 대한 사려 깊은 오빠시라고 해서 서민 교수님을 불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첫 번째로 솔루션을 좀 주세요. 첫 번째로 제가 네. 이제 약간 자신감을 얻었던 거는 뭐냐면 네. 대학에 오니까 그래도 좀 저보다 못생긴 애가 한 두세 명 있더라고요. 200명 중에서. 네네네네. 그래서 걔네들을 보면서 조금 위안을 얻으려고 했고 그다음에 책을 보니까 이제 독서를 좀 하니까 책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네. 그걸 읽으니까 이제 그래도 외모가 다가 아니고 뭐 더 어려운 환경도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저 제이양에게 충고하는 거는 네. 너무 의사들을 너무 조금 만나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막 이런 홍보하면 안 되겠지만 홍모 씨라고 네. 압구정동에서 크게 성형외과 하는 친구가 있어요. 큰 손이시군요, 압구정. 예, 이름 말하자면 홍진주라고 하는데 네. 그 친구한테 가면은 다 드라마틱하게 변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뭘 느꼈냐면은. 그 눈을 조금 그러니까 환타스틱한 변화를 이 친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뭐 그 수지처럼 될 수는 없다고 네. 저는 생각하고요. 네. 수지까지 안 되더라도 그냥 보통 사람 정도 그 정도 되면은 본인이 보기에 예. 네. 그러니까 눈이라는 게 그래요. 예민한 부분이라서 조금만 변화를 주면 그 훨씬 더 좋아 얼굴에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맞아요. 이게 네. 네. 갑자기 확 환타스틱한 변화가 딱 네. 있다고 해서 본인은 마음에 들지언정. 네. 주변인들은 어색할 수 있거든요. 네?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요. 뭐죠? 눈을 조금만 만져도 네. 훨씬 더 이뻐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네. 판타스틱하고 뭐 이렇게 연예인처럼 되지 못할지라도 네네네네. 훨씬 더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그러니까 거기 좋은 성형외과 압구정 역시 성형외과는 압구정동을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곳을 좀 더 다녀보시라. 압구정동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좀 다녀보시고 외모적인 부분에 있어서 콤플렉스를 이겨내시고 그리고 서민 교수님께서는 책을 읽으면서도 네. 느끼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책을 읽으면 마음이 훨씬 넓어지고요. 자기가 더 강해져요. 자기 자신이. 그래요. 너무 그 외모에 중점을 두시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포기할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요. 자, 제이님께 저기 그리고 참 아까 성형외과 그 얘기 그 실명 얘기한 거는 그건 제가 그냥 장난이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어쨌든 제이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추천곡 하나 해주시죠. 추천곡은 그 제가 어릴 때 들었던 행복의 나라로 하겠습니다. 행복의 나라로 이 노래가 네. 왜 이제 제 마음에 드냐면은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좀 네.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2부 마무리하고요. 제이님 너무 막 외모에 그렇게 콤플렉스 받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노래는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 듣겠습니다. 장막을 걷으라 나의 좁은 눈으로 사랑을 더 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은 한번 또 느껴보자.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사려 깊은 오빠씨 함께합니다. 오늘은 기생충학 박사 서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수민님이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네요. 서민 박사님 하셨습니다. 정말 서민 박사님은 현실적인 그리고 근데 현실적이어서 더 와닿고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주셨어요. 이재니님, 교수님 아니 오빠 고정 갑시다. 귀여워요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 우리 가족분들의. 예, 저도 안 그래도 올 때 네. 고정 제의가 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걱정을 하면서 오셨나요? 아, 예, 예. 아 바쁜데. 아 너무 바쁜데 어떡하지? 아, 나 오늘 방송 대박 나서 고정 들어오면 어떡하지? 아, 그러니까요. 자, 이제 실시간 상담 만나 볼까요? 5690님. 아, 코감기 걸렸는데 풀자니 코가 아프고 막고 있자니 입으로 숨쉬기 힘든데 어쩌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일주일만 참아보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이게 알러지성 비염일 수 있으니까 이비인후과 가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정 힘들면은 이비인후과 가서 콧물 좀 빼달라고 해주시면 좋고요. 빼주시는구나. 네. 그거 빼면 한 몇 시간 좋아요. 몇 시간은. 박사님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다면 제 배에 기생충이 살고 있는 걸까요? 장은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장은정님 사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네. 기생충이 되게 많이 먹는다는 그런 편견입니다. 내 속에 기생충이 있어서 내가 많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편견은 버리셔야 됩니다. 5미터쯤 되는 것도 밥풀 10톨 이상 안 먹습니다. 아니 5미터짜리가 있어요? 네, 5미터짜리가 있는데요. 네. 그런 것도 30cm짜리는 밥풀 한 톨이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생충에 그냥 괜히 혐의를 두지 마시고 본인이 많이 제가 드시는 보기에는 거예요? 성장기 같아요. 성장기. 근육도 붓고 몸이 좀 커질라는 것 같으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요. 많이 드세요. 네. 9417님.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화돼가는 아빠. 이대로 괜찮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빠를 다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여성화가 좋은 것 같아요. 여성화가 좀 자상하고 네. 뭐 집안일도 잘하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전에 남성화 집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이런 게 남성화라면은 여성화 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계속 방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치하세요? 네. 9984님 교수님 저 어제 소고기 6회 먹었는데 회충약 먹어야 할까요? 육회 먹고 걸리는 기생충은 회충약 말고 의사 처방이 있는 디스토마 약을 먹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소고기 육회에서 기생충이 발견된 적은 굉장히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멸종했다고 하면 되고 보면 되고요. 네. 소고기 육회는 어쨌든 흔치 않은 음식입니다. 기생충 생각하지 말고 맛있게 드시는 게 그 비싼 값어치를 하는 겁니다. 먹을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여러분. 네. 먹을 때 즐겁게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집에서 진돗개를 키우는데 80111 사연입니다. 네. 진돗개를 키우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자기보다 서열 아래로 보더라고요. 서민 교수님 어떻게 하면 저희 강아지가 절 서열 위로 볼까요? 강아지는 한번 서열을 정하면 끝입니다. 다시는 바꾸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세 번째 강아지, 저희 강아지 네 마리 키우는데 저희 셋째한테 얼굴을 한번 물렸어요. 그래서 서열은 좀 중요하긴 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비유 맞춰 살아야지. 서열이 아래인 순간부터는 강아지 비유를 잘 맞추고 내가 모자란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죠. 뭐. 그래요. 8011님 다음 생을 기약해요. 괜히 서열 바꾸려고 그러다가 물려요. 그래요. 자, 내일 언니 졸업식. 0525님. 내일 언니 졸업식인데 뭐 입고 갈까요? 치마, 바지, 셔츠, 니트. 언니 졸업식이면 언니가 주인공이니까 바지 입고 가세요. 그래요. 윤채령님. 불어를 하고 싶어서 책을 사려는데 왕 초보용을 사야 하는지 초보용을 사야 하는지 고민이 돼요. 작년에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불어를 배웠어서 기초적인 문법이나 회화 표현들은 조금 알거든요. 그래도 까먹었을까 봐 걱정이고. 아, 뭘 사야 될까요? 왕 초보용, 초보용. 초보용도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네. 왕 초보용은 그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어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용 사세요. 쓸만한 불어 하나도 안 나오는 게 왕초보입니다. 그럼요. 왕초보. 뭐 그럴 수도 있고. 채령님은 한번 배웠으니까 초보용 배우세요. 진선희님. 바디워시 사야 되는데 향을 못 맡아서 못 맡아보고 사야 돼서 고민이 되네요. 하나만 골라주세요. 과일향, 망고스틴향, 꽃향, 프란지파니향, 베이비 파우더향. 세 가지의 향 중에 어느 향이 좋을까요? 베이비 파우더 향이 제일 좋죠. 아기 냄새. 씻을 때는 원래 아기 때로 돌아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깨끗하게 베이비 파우더 향 하세요. 네. 권보민님. 내일 친구랑 같이 칼국수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얼큰한 김치 칼국수를 먹어야 할까요? 시원한 일반 칼국수를 먹어야 할까요? 아, 뭐 먹을까요? 칼국수는 맛있는 게 제일인데, 그러니까 맛집에 가는 건가 모르겠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많고 네. 맛있나 김치나 시원한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되는 네. 가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시키는 거를 시켜요 거기서. 대세를 따라가세요. 네. 1247님 교수님, 29개월 쌍둥이 엄마예요. 쌍둥이 중 아들이 자꾸 엉덩이가 가렵다는데 이거 구충약 먹어야 되는 거 맞나요? 애들 옷더미 사이에서 흰색 작은 벌레도 본 적이 있네요. 아침에 약국을 가야 하는데 고민 중이었어요. 교수님이 나오셔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쭤봅니다 하셨습니다. 엉덩이가 가렵다는 거는 대부분은 뭐 잘 안 씻고 뭐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변을 지리거나. 그런데 일부는 기생충 중에서 요충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그 요충이 항문 주위에 알을 나면서 알을 그러니까 항문을 가렵게 만들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하얀색 벌레도 본 적 있다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사진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진단해서 1247님 약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1247님 한번. 네, 요충은 금방 약에 치료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박든 윤경님. 교수님, 피부에 여드름 나는 거 이거 기생충에 영향 있나요? 피부 여드름은 기생충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요. 네. 그냥 기생충의 혐의를 너무 두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기생충에게 자꾸 혐의를 미루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현주님. 동생이 자꾸 코를 골아요. 시끄러운데 어떻게 해야 조용해질까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저도 코 굉장히 골았는데요. 네. 지금까지 못 고쳤어요. 이러니 귀를 막고 주무시거나 그런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저 군대에 저도 난리 났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를 코를 안 골게 하려고 막 베개를 뺐거나 뭐 이불을 덮어 씌우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큰 다음에 이제 수술 같은 걸 뭐 한번 시도해 보면 병원 네, 병원 한번 가보시고요. 아, 6965님. 네, 6965님. 다이어트 중인데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라면 먹을까요 말까요? 다이어트 중인데 라면 어떻게 될까요, 서민 교수님? 저 같으면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할 텐데. 아, 본인이라면 저 같으면 그럴 텐데 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참으세요. 그래요. 네. 참으세요. 얼굴 내일 띵띵 붓습니다. 네. 오민지님. 내일 부모님 설 선물 보내드릴 건데 뭐 사드릴지 아직 못 정했어요. 엄마한테 뭘 드리는 게 좋을까요? 현금 말고요. 이거 어머니도 설문조사한 거 있던데 보니까 1등이 상품권인 것 같은데 네. 그거 아니면은. 저는 어머니한테 가끔 고기를 사다 드려요. 왜냐하면 고기를 어머니가 직접 사서 본인이 드시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드리면 그날은 되게 맛있게 잘 드시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한번 소고기로 한번 사드리면 좋겠습니다. 고기로 보내주십시오. 5982님, 손톱 물어뜯는 습관 고칠 수 있는 방법 추천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습관은 하나 고치면 하나 딴 데서 나오고 뭐 이러거든요. 아, 그래요? 이걸 갖다 이제 습관이 회전한다 뭐 이러는데 네. 발을 자꾸 꼼지락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습관을 옮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 보이지 않는 습관. 네, 보이지 않는 습관. 손톱을 물어뜯는 이 불안 증세가 있을 때 또 손톱을 물어뜯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발가락을 아니, 꼼지락거려 보시는 걸로. 평소에도 계속 꼼지락거리다 보면 손톱 무는 걸 잊어요 어느 순간. 꼼지락거리고 신경 쓰느라. 그렇죠. 습관 될 때까지 꼼지락거리세요. 나윤경님. 내일 오빠 군대 훈련소 수료식 가는데 책 좀 가져다 달라네요. 어떤 책이 좋을까요? 추천 좀 해주시죠.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쓴 기생충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오빠가 거기서 기생충에 대해서 많은 걸 이제 배우고 나오면은 사회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요. 좋은 책인 거죠? 베스트셀러예요. 정말 좋은 책. 벌써 10세 찍은 책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나윤경량 꼭이요. 김소유님. 보통 일반 사람들도 꾸준히 기생충 약을 먹어야 하나요? 전 태어나서 딱 한 번 먹어봤네요 하셨습니다. 기생충 약을 지금 의학적으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생충이 거의 멸종했기 때문에. 네네네. 하지만 기생충 약이 그 가족 간의 단합을 이제 이끈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구충제를 함께 나눠 먹으면 그렇죠. 우리 간에 우리가 한 식구다. 그렇죠. 가족끼리 뭔가 같이 하는 거. 같은 이게 되게 그릇을 쓴다.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가족 간에 좀 단합이 안 되는 가족이라면은 네. 기생충 약을 통해서 단합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일리가 있어요. 그럼요. 의학적 효과는 네. 없습니다. 황수미 님. 우리 집 강아지가 계속 변을 먹어요. 어디서 듣고 무시하고 치우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 집 개는 언제쯤 똥을 안 먹을까요? 똥을 먹는 강아지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강아지가 키우시니까. 강아지가 똥 먹는 거는 이제 어릴 때 기억 때문이거든요. 똥을 먹고 야단을 맞았거나 그런 거. 그 똥을 싸고. 네, 똥을 싸고 네. 그 똥 싼 것 때문에 야단을 맞고 그래서 이제 부끄러운 기억 때문에 그런 건데. 증거 인멸을 위해. 네. 근데 하지만 강아지에게 계속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어떤 격려요? 그러니까 정서적 지지해주고 이 똥은 정말 잘했다고 똥 쌀 때마다 너무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저희 집에는 그랬기 때문에 네. 저희 셋째가 말리 삐뚤어졌었는데 지금은 정상적인 강아지가 됐어요. 다행이네요. 얼굴도 물었던 그 셋째. 그 얼굴 물었던 그 셋째. 아직도 삐뚤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은지님. 교수님 고민 상담은 발상의 전환이에요. 와 신선하고 새로워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맞아. 서민 교수님의 이 고민 상담. 재치도 있으시고 솔루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가죠. 체리티 벤스의 아이싱. 이 곡은 허예은님 신청곡입니다. You are the icing on my cake. You are the smile I can't replace. You are, you are. The way you smile, the way you laugh, the way I can't help but catch your joy. 체리티 벤스의 아이싱 듣고 오셨습니다. 자, 사려 깊은 오빠 씨, 서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김미선님, 와우, 교수님 명쾌, 신통방통해요. 욕심난다 캐릭터 하셨습니다. 본인이 보셨을 때 본인의 캐릭터는 어떤 형식인가요? 어떻게 형성되어 있죠? 사려 깊고. 정말요? 아니면 본인 생각했을 때 본인이 사려 깊고 그리고 또 사려는 어떤... 깊은데 남들이 잘 모르는 뭐 이런 캐릭터인데 전문적인 네. 지식과 함께 여기 팬분들이 네. 저의 사려 깊음을 알아봐 주시는 드문 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미라님도 계속 나와주세요. 정말 시원하다 사이다다 짝짝짝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라님. 그래요. 네. 자 이제 또 긴 사연들 만나볼까요? 어디서 보내주셨죠? 대구에서 Y님의 사연입니다. Y. 직장생활 3년 차인 남자입니다. 회사에는 저랑 입사 동기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요즘 이 친구 때문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저는 나름 회사에서 아이디어 뱅크로 불리며 회의 시간에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잘 내는데요. 그걸 기획안으로 구체화시킨 작업은 대부분 이 친구가 쓴 게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농담처럼 저에게 이럽니다. 야, 너는 맨날 죽 써서 개주냐? 백날 아이디어만 내면 뭐해? 기획안 통과돼야 그게 네 거지. 처음에는 웃어넘겼는데 매번 일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젠 기획안을 쓸 때마다 친구를 의식하게 됩니다. 이번엔 뺏기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래처 사람이나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종종 친구랑 같이 만나곤 했는데요. 제가 소개시켜주면 어느새 그 사람들이 저보다 이 친구랑 더 친해져 있더라고요. 그럴 때면 괜히 얄밉고 짜증나고 서운하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친구한테 자꾸 툴툴거리게 되고 선배들이 친구 없는 자리에서 칭찬이라도 하면 괜히 방귀를 들게 되고 사람들 만나는 자리에 일부러 친구를 부르지 않기도 해요. 진짜 못났죠? 근데 친구는 같이 술을 마시면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너가 있어서 정말 좋다. 진심이다. 아, 고맙다. 그때마다 그래 참 좋은 친구인데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술이 깨고 나면 또 나쁜 마음들이 고개를 드네요. 제가 속이 좁은 거죠? 이런 마음은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을까요? 네. 일도 사람도 자꾸 친구에게 빼앗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나쁜 마음이 생긴다는 와이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역시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죠. 네네. 진지해. 시작은 항상 진지해. 네, 진지하게 시작했어요. 안타까운 사연. 원래 친구 간에가 가깝고도 먼 사이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애증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친구한테 뭔가를 뺏겼다는 거는 더 큰 상실감을 가져다 줍니다. 네네네.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끝입니다. 아, 정말요? 아, 끝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사실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네. 인생이란 친구고 뭐고 이렇게 정글 같은 곳이에요. 제가 좀 사연 나가보니까 네네. 막 이용해 먹으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대학 때 이제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공동 연구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공동 연구라는 게 둘이 같이 연구하자고 그러면서 네네. 연구비를 같이 신청을 하재요. 네. 그래서 연구비를 신청해서 그게 됐어요. 그러면 연구비를 반칙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 저는 아까워서 못 쓰는데 이 친구는 마구 쓰는 거예요. 필요하지도 않은 막 양말 같은 것도 막 사면서. 아니 양말 연구를 했나? 아니 네. 어디 뭐 깊이 들어간다고 양말이 필요하다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약간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관계가 좀 깨질 뻔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뭐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가 장점이 뭐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하나를 찾아냈어요. 이 친구는 그래도 뭔가 아이디어를 좀 잘 내고 추진력이 좀 있다. 네. 이 정도. 그래서 제가 이런 많이 그렇다면 이 정도는 참고 계속 같이 일을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10년째 그 친구한테 끌려다니고 있어요. 아직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몇 번이나 아 이건 아닌데 이러다가도 이제 근데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같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없어요. 저밖에. 아, 이게 외롭고 그래서 제가 뭐 많이 돌봐주고 술잔도 기울어지고 이러죠. 상당히 친하신 것 같아요. 네. 그분이랑. 그럼요. 자. 그러니까 그 친구의 장점을 하여튼 찾아주시고 그 장점을 위해서 자기가 포기할 거를 생각하는 거죠. 네. 와이님의 사연이었잖아요. 본인이 마음이 좁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내가 나쁜 마음이 들어요. 제가 속 좁은 거겠죠? 참 못났죠?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절대 속 좁은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술을 마셔주고 친구로 잘 지내자 이러면서 자신을 탓하는 게 네. 대단한 거죠. 근데 저는 이분한테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원래 그 회사에서 기획안을 쓰는데 번번이 이 친구가 채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네. 채택이 되는 거. 아이디어 이 사람 거고. 네. 그러면 일단 아이디어를 기획안으로 쓰는데 뭔가 결정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안이라는 거는 남을 설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연구비 신청서를 쓴단 말이죠. 연구비 신청서도 한 10대 1쯤 되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연구비 신청서라는 게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 네. 연구비 좀 주세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 연구비 안 주면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과학 발전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또 나라를 뺏길 수도 있다. 아,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연구비 신청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기획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극적으로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써야 되고요. 그리고 남을 사로잡을 만큼 설득할 수 있도록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마음만 갖고 안 돼요. 글쓰기 지옥 훈련을 해야 돼요. 글 쓰는 방법들을. 네, 글쓰기 지옥 훈련. 그러니까 좋은 기획안 쓰는 방법을 책 같은 게 나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거를 보면서 한번 연습도 해보고 중요한 건 이제 책도 좀 읽으면서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하면 한 6개월 이 정도만 연습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친구가 혼자 술을 마시면서 나는 왜 이럴까를 이제 탄식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아이디어는 분명 좋으신 분이니까. 그렇죠. 이거를 기획안으로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기획안으로 이제 발전시키는 네. 방법들을 좀 개발해봐라라는 네. 이야기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네. 이거 뭐 자랑은 아닌데요. 제가 책 5권을 이제 저는 책으로 뜰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옛날에. 자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책 다섯. 아까도 은근히 10세 인생에 한 책 있다고 그러니까 자랑하시더니. 그 책을 쓰기까지 네. 책 5권을 말아먹었는데요. 네. 그 중에 앞에 쓴 2권 때문에 출판사가 하나 망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랑이 아니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세 권도 너무 이제 부끄러운 책인데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절필을 하고 8년 동안 지옥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엄청나게 지옥 훈련을 했냐면은 아무리 술이 취해도 글 세 편은 쓰고 자자 이러면서 막 휙휙 갈기고 쓰고 막 쓰고 그러고 자고 네네네. 뭐 이렇게 살다가 8년쯤 지나니까 어느 순간 글이 너무 대단해진 거예요. 스스로가 제가 그냥 모래밭에다 대충 써놔도 막 남들이 기절하고 막 그래요. 그 너무 정도로. 잘 썼다고. 이거 누가 썼지 이러면서 그 남겨야 된다며. 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기생충에 대한 책을 썼고 그게 이제 10제를 찍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읽어보고 싶다. 예, 여기 역시 되게 잘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이 대단하시네요. 극적으로 표현을 하시네요. 제일 꼭 제일 같아서 그러는 네, 건데 네,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좋은 뭐합니까? 기획안이 채택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아무리 잘하고 실험을 아무리 잘해도 그 논문을 잘 못 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네요. 뭐든지 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글쓰기 지옥 훈련을 6개월만 하세요. 6개월만. 그래요. 힘내십시오. 와이님 이 조언이 사실 가장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발전을 꾀하라는 이야기니까. 네. 그리고 살다 보면은 이제 그 독수리처럼 남을 이용하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친구가 과연 내 친구인지 아닌지를 생각을 좀 해보시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과연 이 친구랑 계속 관계를 끌고 갈 것인가 이거를 한번 냉정히 판단해 보시고 앞으로 방향을 결정해 주겠습니다. 그래요. 김세현님이 서민 교수님 말하면 할수록 점점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을 마력을 가지셨네요 하셨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말이고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이상해? 이래 가지고 제가 원래 말이 없었는데 더 말이 없게 됐는데 이 목소리를 이렇게 라디오에서 대박을 터뜨릴 줄이야. 벌써 대박이라고 자신하시나요? 그 선생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걸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네, 그래요. 자, 와이님을 위해서 추천곡 하나 또 주시죠. 네, 이번에는 좀 평범하게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흔들린 우정이라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옛날 곡인데 그걸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흔들린 우정. 가수분이 홍경민 씨. 네. 홍경민 씨의 흔들린 우정. 홍경민 아저씨 흔들린 우정. 그래요. 이제 슬슬 사려 깊은 오빠 씨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뭐죠? 방청객 리액션 뭐죠? 예, 깜짝이야. 서민 교수님. 아 예. 몇 역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예, 제가 역할 극 장난 아닌데요? 이런 환호를 받아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한번 해봤어요. 예. 최연옥님이 글쓰기도 연습이군요. 저도 연습해봐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이미라님도 완전 알찬 조언이에요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예. 서민 교수님을 정말 대박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했고요. 어떠셨는지? 팬들의 이런 실시간 반응을 보면서 하는 건 처음이라서 네. 정말 가슴이 뭉클했고요. 그리고 데스타 샤이니님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게 저로 하여금 이제 굉장히 털이 곤두서게 만드는 그런 정말 긴장 뭐 이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앞으로 누굴 만나도 긴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박준희님도 웃겨서 일에 집중이 안 되네요 하셨습니다. 9585님도 오늘부터 교수님 팬할래요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이 교수 네. 그 서민 교수님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9585님 저기 그럼 팬클럽 가입 예. 찾아보세요. 조수진님이 서민 교수님 저 책에 대한 이야기 TV에서 보고 또 듣는데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글 쓰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네요 하셨습니다. TV에서 제가 책 얘기를 했구나. 이런 솔루션까지 정말 완벽하신 서민 교수님 네. 오늘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을 추천해 주셨는데 들으면서 서민 교수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는 세상 일이 이 땅상 곁에 있어주는 것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책장 구석에 있던 책을 꺼내다가 오래된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학창시절 매 학기 초에 쓰던 진로 희망 조사서였다. 내 희망 진로칸이 이리 튀고 저리 튀다 어느 하나로 정착되면서 그 꿈을 키워가는 동안 학부모 희망 진로칸에는 항상 똑같은 말이 써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 어릴 땐 너무나 딱딱해 보이는 그 문장에 부모님이 나한테 기대치가 없나 하고 서운해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시간이 꽤 지나 어느새 나는 그 나이쯤 되면 당연히 진로가 정해져 있겠지 생각하던 나이가 됐다. 하지만 그때의 예상과는 다르게 나는 아직도 흔들거리는 내 진로에 매일 시달린다. 우연히 발견한 종이 한 장에 매번 같은 문장으로 칸을 채워주던 부모님을 새삼 떠올리다. 오늘은 밤마다 고민하던 주제를 조금 바꿔 보기로 했다.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할까? 이 고민이 아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걸까?로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김지은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제시 제이의 Who You Are였습니다. 이세미님, 와 생각이 멋진 부모님이시네요. 큰 마음이 느껴져서 따스해지는 사연이었어요 하셨습니다. 그 장래 희망 진로 희망칸 희망 진로칸에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이게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글인 것 같아요. 의미인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뭐 어떤 경찰이 됐으면 좋겠어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어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직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고 도움이 되고 또 함께 좀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한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마음은 다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구체화돼서 좀 직업을 생각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모두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좀 잘 협심해서 살아가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겠죠. 자식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아, 나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8525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만 하는 요즘이었는데 막상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사실 상당히 문장은 비슷한데 의미는 상당히 다르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것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라는 이 질문 자체는 깊이도 좀 다르고요. 어떻게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도 조금 길이 보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도 한 번씩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만약에 아이를 낳고 살아가면서 누군가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어떤 진로를 가졌으면 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식의 대답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세상이 있어서 좀 세상이 떳떳할 수 있는 사람? 도움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줄 수 있으면 너무 고맙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아이가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지금 당장은. 자,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0330님. 쫑디, 요즘 졸업한다는 소식들을 많이 들었는데, 들었을 텐데 오늘도 한 번 더 들으시죠. 단호. 내일 대학교 졸업식을 해요. 학생이 끝나는 날이라 더욱 아쉬워요. 아쉬움을 푸른 밤에 풀고 내일 기쁘게 가려고요. 축하해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졸업식 하시는군요. 시원섭섭 하시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이라는 자기소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대학생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취업 준비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 더 공부를 하신다면 뭐 다른 표현 방법을 찾으실 텐데 어쨌든 축하드리고 졸업을 하시면서 꼭 대학교만이 아니라 지금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또 한 발짝 더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기쁘게 그리고 뭐랄까 더 다가가는 도전하는 마음으로 내일 즐겁게 보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려요. 2399님, 쫑디, 오늘은 점심도 못 먹고 일했어요. 정신 차려보니 사무실에 아무도 없고 혼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점심시간도 좀 지났고 해서 그냥 자리에서 빵을 먹었는데 아무도 안 챙겨줘서 좀 섭섭했네요. 흑흑. 윤희야, 오늘도 고생했어. 한 번만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윤희 씨. 점심도 못 먹고. 와, 근데 되게 열정적으로 일했나 봐요. 점심시간을 잊을 정도로 이렇게 일에 빠져있다라는 게 멋있어 보이네요. 사실 아무리 좀 빠져있어도 점심시간을 놓치긴 힘들거든요. 저녁 시간은 사실 좀 놓칠 수 있어요. 이게 뭐 너무 좀 이제 점심 먹고 좀 다 같이 일하다가 빨리 야 이제 퇴근 전에 빨리 하고 가자 이러다 보면은 저녁 시간은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와 점심은 본인이 그렇게 열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내일은 꼭 식사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954님 선생님이 교과서 배부하는 거 도와드렸는데 신입생들 반 편성 고사 치고 책 받아가는 거 보니까 나도 시험 치고 책 받아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가 고3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제 푸른밤 들으며 공부하려고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공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과서 배부, 와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도와드렸었는데 무겁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거 들고 막 뛰어가고 참 그때 생각나네요. 이 보미님 이번 주 금요일 제 생애 첫 동창회 가요. 학교에서 주최하는 거라 꽤나 많은 애들이 오는 것 같은데 SNS 댓글 태그로 절 찾는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까 어찌나 반갑던지 몇 년 만에 그 아이들 얼굴을 마주하고 여태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눌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떨리네요 하셨습니다. 재밌겠네요. 동창회. 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궁금해요. 어떤 기분이 들지.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다들 그때 장난기 넘쳤던 친구들이 지금 또 뭔가 듬직하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색하기도 할 것 같고 궁금하기도 한데 동창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자,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요, 윤한의 바보처럼. 이 곡은 호진이 엄마가 신청을 해주셨고요. 더 허쉬 사운드의 Don't Wake Me Up. 이 곡은 조수진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바보처럼 하루 종일 울고 있어 세상에서 가장 슬퍼 깊은 이야기. 윤한의 바보처럼 그리고 더 허쉬 사운드의 Don't Wake Me Up 두 곡 들으셨습니다. 트랜스픽션의 고백 이 곡 한 곡 듣고 오죠. I love you baby 내게로 와요 이대로 우리 사랑을 해요 You know I love you 오늘 방백 따뜻한 비닐 이 근화 나는 나로부터 멀리 왔다는 생각 편의점에 불빛이 따뜻하게 빛날 때 새벽이 밀려왔다 이 거리는 얼굴을 바꾸고 아주 천천히 사라질 것이지만 나는 역시 나로부터 멀리 왔다는 생각 두 다리를 쭉 뻗고 자고 있겠지만 먼저 깨어난 사물들은 위험천만하게 나를 위협할 것이다. 나는 모르는 척 몽롱하게 걸어다닐 것이다. 나는 나로부터 비롯되어 배가 고프고 편의점에 가서 우유를 사고 깡통을 사고 따뜻한 비닐에 먹을 것들을 담아 나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서 하나씩 까먹기 시작한다. 지는 꽃에 대해서는 묵묵부답하고 단 것부터 먹기 시작하겠지만 나는 종종 더 예뻐졌다는 생각 아주 몰라보게 예뻐졌다는 생각 이 거리는 아주 천천히 얼굴을 바꾸고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면서 아 이만하면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그렇게 많진 않으시죠? 아, 나는 그런 거라고요?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보통 사람들은 거울 속의 정면 모습에 만족 못하죠. 이럴 때 사람들은 반응을 두 가지로 보입니다. 나 자신을 부정하거나 나 자신을 인정하고 찬찬히 깊게 들여다보거나 보통은 전자가 많죠. 사진 안 이쁘게 나왔다고 그 사진 지우라고 하시는 여자분들 어떠세요? 뜨끔하신가요? 현실 부정하고 유체 이탈하거나 정신 승리를 선언하면요 당장은 편할지도 모르겠지만 갈수록 나 자신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나중엔 진짜 내 모습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대신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천천히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얼굴 나 자신이 그리 밉지 않아 보일 겁니다. 오늘 끝곡 더 라스트 굿나잇의 Pictures of You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This is the clock upon the wall. This is the story of us all.